노동신문은 2일 쑥섬의 봄날에 꽃핀 민족 대단결의 화원 이런 제목의 리금평이 쓴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주체 37, 1948년 5월 2일 대동강의 쑥섬에서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던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뜻깊은 협의회를 마련하고 선수 잡으신 물고기로 쓴 어죽과 숭어회도 권하시면서 자애 넘친 사랑과 육친의 정을 부어주신 어버이 수경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헤아릴 수 없이 드넓은 도량, 만민을 뜨겁게 품어안는 폭력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조국 광복회를 창군한 동강의 5월은 조국 해방을 위한 민족 통일 전선의 시원이 마련된 날이라면 쑥섬의 봄날은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 대단결의 화원이 펼쳐진 역사의 날이었다고 하면서 그는 잊지 못할 쑥섬의 봄날과 더불어 우리 민족 길이의 시대인 6.15 통일 시대가 펼쳐졌고 오늘에는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을 모시어 자주 통일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